HUBS.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곳은 한양 우편함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어떤 문장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행복인지 콕 집어 말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또 행복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진짜 행복인가 하면서 의심하기도 하죠. 행복, 어쩌면 이 두 글자의 단어가 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즐거움, 그리고 고마움. 이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물들 때 느껴지는 어떤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요?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친구의 사랑스러운 안부 문자, 지하철에서 들은 즐거운 노래, 그리고 식탁에 차려진 엄마의 고마운 밥상까지. 저는 벌써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여러분도 꼭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행복으로 가득 찬 오늘의 한양우 편함에는 어떤 이야기가 도착했을지 만나볼까요? 유성은 Be okay. 원래 그런 건데 다들 내게 말해 더 이상 no be alright 붙잡았어 뭐해 잘 지내란 말해 더 이상 no be okay 죽을 것만 같아도 내 마음도 한양 우편함에 도착한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학기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연애인데요. 대학에 와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슬프기만 합니다. 저의 마지막 연애는 재수생 시절이었는데요. 그 이후 2년 동안 남자친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친구들의 추천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자리가 두렵고 자만추로 찾아오는 인연이 있을 것만 같은 이상한 믿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왜 이성을 만날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걸까요? 전 왜 연애를 못하는 걸까요? 이러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영영 혼자이면 어떡하죠? 저도 정말 연애하고 싶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혼자이기 싫다고요. 간절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트와이스 What is Love? 매일 지하와 속에서 나 집속에서 나 더블 속에서 사랑을 느껴 사랑을 배워 내일처럼 자꾸 가슴 미려 두근두근 거려 설레임에 부풀어 올라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아 언젠가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우편함 네 번째 사연은 연애가 너무 하고 싶은 여학아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사연자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보내주신 글만 봐도 너무 귀여우신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 참 어렵죠. 예전에 저도 사연자분처럼 연애가 너무 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연애가 하고 싶어서 누구랑 어떤 관계를 어떻게 쌓고 싶은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난 왜 안 되지 하며 속상해하기만 했죠.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 했는데 그때 딱 만나게 된 좋은 친구가 있었답니다. 왜 전에는 안 보이다가 그때 마침 나타났던 걸까요? 정확한 해답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가짐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연애가 하고 싶어 모든 사람을 연애 상대로만 바라보던 시선을 조금 바꿔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보게 된 것이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더 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 자연스레 더 가까운 관계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요, 그건 비밀입니다. 인피니트 하얀 고백. 지침.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여 주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외우라. 들리는 모든 것을 믿지는 말라. 때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써버려라. 아니면 실컷 잠을 자라.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으라. 다른 사람의 꿈을 절대로 비웃지 말라. 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사랑은 깊고 열정적으로 하라.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성취는 엄청난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는 일에까지 실패하지는 말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변화하는데 인색하지는 말아라. 류시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뮤지션 스튜핏 러브송. 나의 아픔을 이젠 모두가 부르네. Everybody like it. 나의 상처로 짓눌렀어 내린 멜로디. Look at me smiling. 무대 위에서 날 봐. 모든 건 내 실수였어. 눈이 떠지고 정신을 차리면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 Everybody does it. 우리 특별한 이별인 줄 알았었잖아. Look at these people. 이 노래를 즐기는 모두가 다 한 번쯤 겪었던 거야. For me it seems to be love song. 이 노래에 지금 넌 없어. 나와 내 앞에 씬만 남아. 영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혼자 떠난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다 사랑에 빠지는 것.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지금 소개한 이야기는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줄거리입니다. 여행지에서 탄 기차에서 너무나도 대화가 잘 통하는, 심지어 잘생긴 남자를 만난다면 하늘에 당장 절이라도 하고 싶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저 여행지에서 만난 행인 1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운명은 우연을 붙잡고 싶었던, 순간을 영원으로 바꾸고 싶었던 우리가 붙인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찰나의 만남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기에 이건 운명이야 라는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아무렴 어때요? 나를 용기 내게 만드는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운명의 변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버스커 버스커 첫사랑. 널 봤을 때 왠지 다른 느낌 너와 함께 말하고 싶어 웃을 때마다 이 맘을 알아가 이제 널 볼 때마다 나의 맘이 너무나 커져 이제 나의 시간은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너를 기다리겠지 나는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만 새어나가 없을 때 왠지 아픈 느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눈을 감으면 또 네가 떠올라 이제 숨 쉴 때마다 네 모습이 너무나 커져 이제 나의 사랑은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너를 기다리겠지 나는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이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만 새어나가 아름다운 그대여 참아보려 했지만 어두워지는 밤과 외로움 알겠네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이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만 새어나가 조금만 더 그대를 잡아보려 했지만 커져버린 내 마음과 네 번째 한양우 편함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하얀 눈이 내리고 종소리가 울릴 때면 사연자분께서도 꼭 사랑하는 누군가와 길거리를 거니시길 바랄게요. 하구분들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한양우 편함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한양우 편함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그리고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HUBS